산수 도깨비 무늬 벽돌, 부여 외리 출토, 백제 7세기, 보물 343호, 부여 규완면 외리의 사비시대 절터에서 출토된 벽돌이다. 이곳에서 발견된 무늬 벽돌에는 산수 무늬, 연꽃 무늬, 구름 무늬 등 모두 8종류의 무늬가 새겨져 있고 바닥에 나란히 깔려있는 상태로 출토됐다. 불교적 요소와 도교적 요소를 함께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. 산수무늬 벽돌은 산과 냇물을 표현했는데 앞으로 시냇물이 흐르고 그 뒤로 기암괴석과 세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진 산들이 첩첩이 들어서 있다. 도깨비 무늬 벽돌은 눈동자가 다 드러나도록 부릅뜬 두 눈과 하늘로 치켜올라간 눈초리, 뭉툭한 코와 커다랗게 벌린 입, 떡 벌어진 어깨와 가슴, 주렁주렁 골이 달린 허리띠, 얼굴과 어깨 위에 불꽃 무늬 갈기 등 얼핏 보기에도 야무지고 사나운 모습을 하고 있다. 전체적으로 후경이 전경 위에 얹혀있는 듯한 백제 특유의 원근법이 잘 나타나 있는 이 벽돌은 백제 회화의 한 단면을 살필 수 있는 소중한 자료다.